완벽해 멀쩡해 집에 안 가도 돼 정말 꾸꾸단도 가능해 질질을 다잡고 안 믿는 것 알아 기분 좋아서 그래 절대 나 괜찮아 맹세해 아 너나 좀 잘해 어머 쟤네들이 다 키스해 알아주 뭐 어때 가서 아무나 안아 기분 좋아서 그래 샌디 아이고 나 산티아고나 너는 상관없지 That's just sad Course I don't care 오늘 다시 안 오겠지 당연히 올 리가 없지 여기부턴 기억 안 할래 나 진짜 억울해 봐봐 지나한테 인사해 이상하게 보지만 기분 좋아서 그래 두 갈래로 보일 때는 되게 난 왼쪽이 맞아 That he said But 나 멀쩡해 다시 안 오겠지 당연히 올 리가 없지 여기부턴 기억 안